이렇게 살아야지. 미치도록 살아도 모자란 세월 사랑하며 살아가야지. 내 사랑이 다한 그날까지 후회 없이 살아야지. 어느 하루 날 위해 살아온 날이 그런 날이 없었으니까. 단한 번도 가슴을 열고 울지도 못하고 소리쳐 울지도 못하고